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돈돌 나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먼 옛날 자유롭고 행복한 새 세상이 밝아올 날 동돌날을 유문하며 우리 손조들이 즐겨 불렀다던 돈돌나리. 함경남도 북청지방에서 가무놀이를 할 때 부르던 대표적인 민요 돈돌나리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자주적인 새 생활을 바라는 우리민들의 지향과 유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돈돌나리, 리라 리라리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래 산천, 신의 강변, 법의 산천 등의 단편적인 표현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손율은 흥겹고 율동적이며 밝고 생신하며 독특한 증서를 띠고 있습니다. 무곡적인 성격의 이 노래는 매우 부르기 호락에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돈돌나리는 독특한 음악적 성격으로 하여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 음악에 기초한 무용 작품들도 많이 창작 공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 돈돌라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민족의 통일 열기가 가슴 뜨겁게 안겨지고 풍만한 흥취와 낭만이 넘쳐 흐르는 가요 통일 돈돌라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민의 세계적인 숭망이 현실로 꽃피난 이 땅 위에 또 하나의 돈돌라리의 명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통일 돈돌라리입니다. 종예남 작사, 존권 작곡인 통일 돈돌라리. 이 노래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둘이 굳게 뭉쳐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7천만 교리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반영하여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서는 대를 두고 존이 오면서 우리 민들과 친숙해진 뜻깊은 시요 돈돌라리를 민족 최대의 수건인 통일과 결부하여 가사 전반에 일관시킴으로써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우리 민의 요라 같은 지향을 뜨겁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민족적 특성과 새 시대의 미감이 독특하게 결합된 개성적인 선율에 의해서 더욱 친근하게 안겨옵니다. 선율에서는 우리 민들 속에서 오래전부터 논리 풀리워지고 있는 민요 돈돌라리의 조식 음조적 특징을 독특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통일 돈돌라리. 그 의미를 새기면 새길수록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기어이 성취하려는 우리 민들의 거세찬 통일 열기가 가슴 벅차게 안겨옵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인민은 조국 통일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온수님의 용도 따라 이 땅 이 하늘 아래 기어이 주체의 통일조국을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